조선의 금화무역회사에서 문수천연물종제기를 개발했습니다. 휴대용과 가정용, 대중용으로 되어 있는 이 무균천연수 제조용 물종제기는 동력을 전혀 쓰지 않고 강물, 호수물, 빗물을 비롯한 임의물도 회압도가 5개 내지 6개인 소분자물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, 려가하려는 물의 물리화학적 조성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. 세균 제거율이 99.9% 이상인 이 천연물 종제기는 인민들이 항상 깨끗한 물을 이용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.